사실은 즐기는 거지. 나 보란 듯이 더 학교를 두드려 하하뻔해. 나라서 특별히 그런 줄 알았지. 혼자 착각할 뻔했네. 고민하다가 내 머리만 빙빙. 대체 왜 그러는 건데. Yeah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. 우리 아무 사이 아닌데 뭐지. Yeah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. 자꾸 거슬려 왜. A little jealousy.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빤히 쳐다보는 눈빛. Jealousy.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얘기도 그만해줘. Stop it. And baby, who the X? I'm a X. 너 때문에 지금 난 불난도 개비. 내 저통 아직 푸나니까 널 향해 keep going, going, going. Okay, I got it. 일곱째 마지막 차례. Think these guys are better than me. 자, 말해 봐. 너가 느끼는 게 대체 뭔지 그냥 날 믿고 따라와서 I want me. Yeah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. 지금 어떠셔도 얘기를 하니. Yeah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, yeah. 사람 질투나게. Jealous, baby. Jealous, baby.